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인디아에서 진행된 2016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유술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4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쟁취했습니다. 청년급 여자 48kg급, 52kg급 경기에 출전한 오선희, 지훈아 선수들은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제1위를 했습니다. 한편 장청일 선수는 청년급 남자 55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